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인삼, 고추, 목화, 춘향, 철쭉. 어렵다고요? 아, 바로 무슨 아가씨 내지는 미스 누구, 이렇게 미인들을 뽑는 행사 이름이죠. 그런데 최근 여기에 환경이 하나 더 추가됐답니다. 미스 환경 진선미. 언뜻 듣기에는 뭐 합성세제 사용하지 않는 아가씨, 쓰레기 버리지 않는 아가씨, 창포물에 머리 감는 여인, 뭐 이런 미인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미스 환경을 뽑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 관계 행사가 있을 때 꽃으로 앉으려고? 글쎄요, 어느 방송 MC가 말했듯이 미인들의 웃음도 환경 보호라고 말한다면 뭐 할 말이 없네요. 매기 스미스가 주연한 영국 영화 짐 브로디 양의 청춘 중에서 짐 나볼스의 노래로 오늘 FM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 신정삼동의 유정원 학생, 주라기공원에 대한 아주 멋진 감상문과 함께요. 친구 지혜와 지연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또 경기도 안양 비산동에서 노재은 씨는 친구 은영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서울 노원구 공릉 2동의 김민영 씨, 경기도 하남 망월 3동의 노승수 학생도 잘 들으셨죠? 자, 다음 곡은 하늘빛이 너무 예뻐서 쳐다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편안한 날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신 분, 강릉의 김남식 씨께 띄워드리는데요. 새소리처럼이나 경쾌한 느낌으로 또 때로는 지금 이렇게 신선한 공기의 흐름처럼 편안해 보이는 그녀에게 이 곡을 띄워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27살이 먹도록 한 번도 라디오 방송에 엽서를 띄운 적이 없는데 첫사랑에 빠진 요즘 DJ 누님께 이 글을 띄웁니다. 이랬는데요. 27살 먹으신 분이 저에게 누님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하튼 이 누님이란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영화 은밀한 유혹 중에서 프리텐더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 김남식 씨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I'm not in love.

홀리, 이 자유분방하고 퇴폐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여리고 감성적인 모습. 바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기타를 튕기면서 부르던 곡 문리버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직접 부른 영화의 한 장면에 이어서 프랭크 체익스피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신림 3동의 김성백 씨도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또 한 편의 추억의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의 김동현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 1동의 김원정 씨가 신청해 주신 음악인데요. 김원정 씨의 아버님께서는 서부 영화와 중국 무술 영화의 아주 광적인 팬이시라고요. 덕분에 서부 영화를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영화 내일을 향해 쌀한데요. 볼리비아에 간 썬댄스와 부치가 강도 행각을 끊임없이 벌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경쾌한 음악이 흐르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쫓고 쫓기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들어보시죠. Isn't that a pretty sight? Well, we're back in business, boys and girls, just like the old days. 서대전 여고 3학년 3반 윤성미 양, 잘 들으셨죠? 영화 내일을 향해 쏘아라 중에서 볼리비아에서 강도 행각을 벌일 때 그 경쾌한 음악과 함께 흐르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 읽기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시는 정성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다고요? 만약에 그 간담이 약하시거나 네. 또는 공포 영화라면 아예 질색이시거나 네. 또는 영화 속에 비명 나오는 영화라면은 일찌감치 끄고 주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오늘 들으실 내용들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참 건강이 좋겠네요. 그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네.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인데 네. 조금 다른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정말 끝까지 제가 보기 어려웠었던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그 슬픈 영화를 보면은 막 네. 우는 형입니다. 네. 또 코미디 영화를 보면은 그 거의 자지러지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포 영화만 보면 웃음을 참질 못합니다. 그 영화관에서 좀 이상하게 볼 만한 그런 관객이네요. 그럼. 그래서 사실은 그 이를테면 어떤 문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네. 죽는데 기어이 주인공이 들어가려 할 때 네. 여전히 뭐 예상을 변치 않고 들어갈 때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리고 무섭다고 계속 보여주는데도 그 표현 방법이 너무나 촌스러워서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네.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것은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차라리 코미디 영화라고 분류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세 편의 영화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아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처음 네.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릭스라는 영화입니다. 프릭스요? 예, 이 영화는 그 1932년에 토드 브라우닝이라는 감독이 찍은 64분짜리 흑백 영화인데요. 토드 브라우닝 감독하면은 영화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1931년에 영화 사상 최초의 드라큘라를 찍은 감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고 지금 봐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토드 브라우닝 감독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만족을 할 수 없고 무언가 정말 끔찍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야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수한 영화가 바로 이 프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배경은 서커스단입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가장 예쁜 여인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공중 고개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이 서커스에 팔려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단은 신체 장애자들이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장님, 벙어리, 난장이, 외눈, 기형, 파리 세계인 여자, 사지가 절단된 흑인들이 만든 서커스단입니다. 네. 이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서커스단 단장 한스의 아내입니다. 이 한스는 마음은 정말 착하지만은 그만 난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신체 건장한 헤라클레스와 그만 눈이 맞게 되고 그리고 네. 이곳이 이제 지긋지긋해져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외모는 정말 미미지만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 올가 바클라노바라고 소련에서 망명 온 그러니까 소련 여배우들 보면은 그 석고상처럼 생긴 네. 아주 그 예, 하얀 마스크도 네. 있죠. 그것이 흑백 화면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 예. 그래서 마치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매혹시키는데 그녀는 미인이지만 독사 같은 심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음 착한 서커스단 단장 한스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헤라클레스와 짜고 아예 한스를 독살해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스는 그것이 독약인지 뻔히 알면서 이것이 다 당신 몸을 위한 약이에요라고 얘기하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독사 같은 혀 그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들으며 아내인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하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안고 절망적으로 그걸 마셔버립니다. 문제는 그걸 서커스단의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가슴 아프고 슬픈 드라마처럼 진행되다가 그 친구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그날 밤 그들은 헤라클레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복수를 합니다. 네. 그 복수란 그냥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고통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한쪽 눈과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성대를 잘라서 닭 울음소리밖에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그리고 구경꾼 단장으로 보이는 것 같은 사내가 자 그러했었던 여인의 마지막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며 철창 속에 갇혀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를 휘장을 거두며 그녀를 딱 보여주는 순간 네. 그 순간 그녀가 정면 클로즈업으로 보이면서 그녀가 왜 그 별명이 퍼덕거리는 암탉이며 그리고 그녀의 그 마지막 모습의 속에서 그녀는 닭처럼 아주 슬프게 꼬꼬댁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릭스의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는 그 토드 브라우닝 감독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프릭스들 그러니까 장님과 불구와 네. 기형들을 분장 없이 실제 장애자들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지닌 그 리얼리티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이고 그 끔찍한 그 마지막 20분 동안의 참살의 밤은 저는 아직까지 영화를 열심히 봤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무서운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살 속에서 이 신체 장애자들이 벌리는 그 참살의 밤이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안고 있었던 분노가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것처럼 영화를 그려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칼라 화면이 아니라 흑백 화면이라는 것을 네. 토드 브라우닝 감독의 프릭스는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영화는 엘토포라는 영화입니다. 이 엘토포라는 영화는 네.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컬트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했었을 때 빠짐없이 등장한 영화였었는데 이 영화는 멕시코 영화입니다. 1971년도에 네. 만들어졌는데요. 그 알렉산드르 호도롭스키라는 칠레에서 태어난 감독이 멕시코에서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는 이 영화 속에서 감독, 주연, 각본,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것은 아니고 영화를 보노라면 저런 얼굴 갖고도 주연 배우 할 수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영화가 뉴욕 대학가에 1972년도에 등장하자마자 미래 영화의 보금서라고까지 불리웠으며 앤디 워홀은 친히 이 영화를 격찬하여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쓰기까지 했으며 또 비틀즈의 멤버였었던 존 레논은 이 영화에 네. 심취한 나머지 전 세계 판권을 사서 예. 자기가 전 세계 보급에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화 평론가들은 네. 이 영화를 갖다가 마약 같은 영화라고까지도 예. 얘기하는데요. 멕시코에서 만든 서부극이라면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내용일까요? 호도롭스키 말에 의하면은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당신이 위대하다면 엘토포는 위대한 영화이고 당신에게 한계가 있다면 엘토포는 제한된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도 역시 상상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여보는데요. 영화가 시작하면 엘토포가 그의 아들 브론티스, 어린 아들 브론티스들을 뒤에 태우고 그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저편에서 사막 저편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는 순간 수백 명의 시체가 목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마 네. 한 화면에 그렇게 많은 시체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이 영화가 최고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장을 가득 메우고 있고 네. 그 옆을 흐리는 시냇물을 아주 붉은 피로 아주 물들이고 있는데 엘토포는 아이와 함께 이 마을의 지배자이자 도둑대들의 우두머리인 대령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총솜씨를 갖고 이들을 찾아가서 차례차례 이들을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 보복극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자 대령은 좌절 끝에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령의 연인인 마라는 엘토포를 쫓아와서 네. 사막 제일의 건맨이 되고 싶지 않냐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욕에 빠진 엘토포는 이 기괴하게 생긴 여인 마라에게 매혹되어서 아들 브론티스를 사막에 버리고 마라와 함께 사막 제일의 건맨이 되고자 길을 떠납니다. 네. 아들 브론티스는 어린아들 브론티스는 중들에게 맡겨지고 그리고 브론티스는 분노에 찬 눈으로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아. 사막에는 네 명의 네. 성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자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총을 쏘는 건맨입니다. 이 건맨은 두 명이면서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팔이 없고 또 한 사람은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는 한 사람 위에 또 한 사람이 올라가 타서 상대방이 나타나는 것을 네. 이야기하면은 예. 그러면은 다리를 가진 그 또 한 사람이 팔을 가진 사람에게 쏠 것을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가 총을 뽑는데 그 솜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엘토포는 두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헤어지게 한 다음엔 차례로 죽여버립니다. 네. 첫 번째 성자는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네. 두 번째 성자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성자는 자기의 어머니에겐 꼼짝 못하는 건맨입니다. 그래서 엘토포는 그 어머니를 유혹해서 외딴 곳으로 데려간 다음 유리를 산산조각내서 그 발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그 유리 바닥에서 뒹굴게 해서 고통에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고 좋아하는 건맨을 그 순간 처치해버립니다. 세 번째 성자와는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자는 더 먼저 총을 뽑아서 엘토포의 심장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나 이 성자의 가슴에 품었던 그러니까 성자 이 두 번째 성자가 가졌었던 구리 잿더리를 가져온 엘토포는 세 번째 성자가 쏜 총알을 유유히 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토포는 이 세 번째 성자가 항상 심장만을 쏘며 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단 한 발의 총알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는 상대방이 먼저 쏘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쏘자마자 유유히 총을 꺼내 세 번째 성자를 처치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성자는 그래서 네 번째 성자는 엘토포를 만나자마자 그는 정말 성자였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공포를 알려주기 위해 스스로 엘토포의 칼에 찔려 자살해버립니다. 영화가 정말 이상하죠? 예. 비로소 엘토포는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자신이 네 명의 성자를 속임수로 해치운 것에 대한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라와 흑인 여인이 엘토포를 뒤에서 총으로 쏴서 사살해버립니다. 엘토포는 사막에서 네. 죽어가고 두 여자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엘토포를 떠나갑니다. 엘토포는 거기까지라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가 시작됩니다. 2부요? 같은 영화인가요? 네. 2부의 제목은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엘토포는 착한 사람들과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토포를 한 난장이 여인이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굴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여기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구멍으로 난장이 여인이 탈출해서 마을로 찾아 내려갑니다. 마을에 내려갔는데 이 마을은 살인과 강간, 방화, 폭력으로 아주 그걸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스포츠가 가장 유행이고 그리고 난장이 여인은 붙잡혀서 아주 희귀하다는 이유로 매춘숙에 팔려가 온갖 남자들이 달려듭니다. 궁금해진 엘토포가 그 뒤를 이어 마을에 내려왔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었던 유일한 이 난장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분노에 차서 네. 20년 동안 가라앉았었던 그 예전의 살기가 살아나 이 마을 사람들을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임신부, 불구자, 흑인, 백인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네. 시체가 산을 이루고 엘토포는 거기 허망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를 모두 들고 가 동굴을 폭파시켜서 동굴의 착한 사람들을 탈출시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착한 사람들의 네. 세상이 오겠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동굴 네. 속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모두 나오자마자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장님이 되어 이들은 울부짖으며 사막을 이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방황해야 됩니다. 절망한 엘토포는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해버립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이 마을의 목사였었던 브론티스. 그러니까 중에게 이끌려갔었던 엘토포의 아들 브론티스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은 난장의 여인과 그리고 이 난장의 여인이 매춘숙에서 낳은 그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여인은 엘토포의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아이를 끌고 다시 사막으로 떠나갑니다. 엘토포의 신화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로 호드롭스키는 이 영화를 네. 이야기하기를 그 일부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 그 2부는 베트남전에 뛰어든 미국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영화를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리고 그 비판을 다시 한번 읽어낸다면 그렇게 역겹지만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칼라 화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자들과 네. 피와 복수와 그리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비규환 정말 이 영화는 아비규환이라는 네. 말 위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128분 동안 보고 있는 것은 네. 대단한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공포영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호드롭스크라는 감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인간으로서 네. 보기 싫어하는 장면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만들어냈는지 네. 그것도 대단한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이레이셔 헤드입니다. 이 영화는 그 지금 트윈픽스가 나병물로 텔레비전에서 연일 네. 그 매주 그 상영 중인데요. 네. 이 데이빗 린치 감독이 감독 각본에 직접 편집까지 한 영화입니다. 네. 이것은 1978년도에 데이빗 린치가 AFI, American Film Institute를 졸업하면서 각본을 보고 높이 평가한 AFI가 후원금을 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날의 데이빗 린치가 있게 한 것도 바로 모두 이 영화 덕분이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영화는 공포영화 중에 공포영화, 끔찍한 영화 중에 끔찍한 영화, 그리고 토할 만한 영화 중에 토할 만한 영화, 그러니까 Disgusting of Disgusting Film이라고까지 불리우는데요. 데이빗 린치 말에 의하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무 의미도 알 수 없는 암흑의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화책에는 줄거리를 도무지 요약할 수 없는 영화라는 것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제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헨리 스펜스라는 청년입니다. 네. 이 친구는 아주 수줍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청년입니다. 다만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온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곤두서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발이 다 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헨리가 메리 X라는 소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메리 X의 집에 구호원 신청을 하러 찾아갑니다. 네. 마침 메리 X의 집에서는 닭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 X의 어머니는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자, 헨리군 금방 닭 요리가 되니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부엌으로 초대합니다. 부엌에 앉아서 헨리가 이러고 보고 있노라니 메리 X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닭의 머리를 잘라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몸통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네. 그리고 그 머리로 토스트를 만들어 내놓습니다. 그리고 토스트에는 살아있는 닭 머리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거리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자 저녁이 되었으니 아버지도 불러서 빨리 식사를 해야지 네. 라고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헨리는 메리 X와 결혼하지만 언제나 헨리는 메리 엑스와 하얀 백발의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정말 모르게 됩니다. 메리 엑스는 갈수록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백발의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추운 방에서 이 잠자는 헨리와 메리 엑스 부부는 서로 이불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네. 겨울날 보면 가끔 동생하고 그렇죠. 네.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엑스가 기어이 이불을 끌어당겨서 차지하게 되자 결국 헨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그리고 어휴 하는 표정으로 옆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손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니까는 끈적거리는 게 계속 끌려 나옵니다. 네. 그건 아내 메리 엑스의 탯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커다란 유충알 같은 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헨리는 하나씩 하나씩 떼어놔서 벽에 던지고 그리고 벽에서 그 유충알이 터지고 끈적거리며 그 벽을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메리 엑스가 이제 임신했었다는 상징이고 네. 그리고 메리 엑스는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집안에 천국을 가져오는 대신 지옥을 가져옵니다. 네.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아이는 정말 모두를 못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다 못한 메리 엑스가 아예 짐을 싸서 집에서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이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아이는 벌레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정말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로 그 아이를 칭칭 둘러싸놨는데 헨리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게다가 원래 못 보게 하면 더 궁금한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의 네. 이 아이의 요의 손만 갖다 대면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정말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이 대목이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일 수 있는데 그 요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들춰봅니다. 네. 그리고 다 들춰봤더니 그 속이 텅 비어있고 그리고 내장기관에 목만 덜렁 매달려 있습니다. 내장기관에 아기 목만요? 예. 그리고 아가는 마치 몸이 해부된 것처럼 숨을 네. 헐떡헐떡헐떡거리다가 울음까지 멈춰버립니다. 영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라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헨리의 목이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헨리의 목이 갑자기 잘라지듯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그 목을 소년이 들고 공장에 가져갑니다. 이 소년은 영화에서 처음 나오는 네. 소년입니다. 예. 그리고 공장의 과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 목을 바라보다가 이 목이야 하더니 그 목을 갈아서 고무지우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무지우개를 연필 뒤에 꽂아서 소년에게 건네줍니다. 그 소년이 서 있는 곳은 마치 서커스가 끝난 곳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이레이저 헤드는 바로 연필 뒤에 있는 꼭지 네. 고무지우개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글쎄요. 아, 이 중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나요? 비디오나? 사실은 이 영화들은 정품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 이른바 대학 컬트 영화제라든가 아니면은 네. 주변에 있는 비디오로 영화를 상영하는 많은 그 네. 모임들에서 이 영화들은 수차 상영이 되었고 아마도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께서 기어이 이들 영화들을 보셔야겠다고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영화를 여기서 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피곤하네요. 지금 목 힘이 잔뜩 들어갔고요. 아까 두 번째 영화 말씀하실 때부터 이렇게 가슴이 둥둥 뛰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그 맨 마지막 편인 그 이레이저 네. 헤드를 봤었을 때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비디오로보다 중간에 사실은 포기하고 네. 비디오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갔었을 때 친구가 네. 기어이 이것은 관객들과 함께 보아야 네. 한다라고 저를 그 극장에 끌고 갔었는데요. 네. 이 영화를 하는 계속하는 극장이 하나 있는데 네. 금요일날 그 밤 12시에 이 영화를 꼭 합니다. 금요일 밤 12시 예, 매주 금요일날 12시 예. 영화를 하는 극장이 있는데요. 다들 각오를 단단히 한 표정으로 앉아들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면은 그 닭 토스트를 먹는 대목부터 관객들이 네. 차례로 나가 토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네. 그리고 애인손을 기어이 끌고 나가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관객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도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맨 마지막 장면은 저도 그 책을 보고 아 이렇다니까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이 라스트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공포영화들은 그 13일의 금요일 류에 그런 뭐랄까요 그 저급한 공포 영화는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런 그 줄거리를 알 수 없는 이런 영화를 만든 그 만약에 감독의 그 13일의 처음에는... 금요일이나 나인베어를 네. 보면서 계속 웃음을 참지 못하고 네. 주변에서 구박받고 정말 나는 무서운 영화가 보고 싶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들을 선택하신다면은 아마 며칠 동안 영화라는 것이 꿈이지만 영화가 네.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이 이렇게 악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영화에 대한 그 악몽을 가르쳐 주셨군요. 오늘 정성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이레이저 헤드를 만든 감독이죠. 데이빗 린치. 이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여긴 데이빗 보이와 해리 딘 스탠튼이 주연을 하고 있죠. 자, 줄리 크루즈의 음성으로 그 중에서 들어보죠. Question in a World of Blue. 자, 무서운 영화를 소개해달라고 하신 경기도 부천 소사동의 이영미 씨 만족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곡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편한 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